잘 지내고 있냐? 오랜만에 목소리 듣네. 난 바빴어. 앨범 준비도 했고 애 키우는 게 만만치 않네. 전화 끊을 때마다 인사 대신 약속하는 술 한잔하기 참 힘드네. 주말에 다 모인다며 애들에게 안부 전해줘. 다음에 내가 쏠게. 또 나만 빠져서 김원태 삐지겠다. 밤새 귀 간지럽겠다. 어떻게 된 거지? 지금 보니 우리 단톡방 새 인사만 가득하네. 연락 자주 할게. 미안해 나를 탓해. 각자 살기 바쁜 건 좋지만 외롭진 않았으면. 이젠 무소식이 희소식이기엔 세상이 너무 험해져서 뭔 일 있을 땐 Just call me. 꿈보다 소중했던 friends 우리 동네가 세상의 전부였을 땐 우린 친구잖아 man. 미안하단 말은 말아 man. No matter what you do I'll understand. It's us against the world. 세상에게 당할 때 사랑에게 버림받을 때 언제나 옆에 있던 나의 friends. Against the world. 돌아가고 싶어 철없던 그때 책임보다 책가방이 무거웠을 때 어렸을 땐 공안하면 행복했는데 어른들은 공을 들여 행복을 뺐네. 해가 바뀔 때마다 늘어가는 전화 번호들과 인사 대신 주고받는 명함 글 속엔 없지 창문 밖에서 내 이름 외쳐대던 친구들이 주던 평화 이젠 어깨 위에 든 짐이 무거워 힘들어지나 봐 손에 전화 뜨는 것도 밤을 새워 잔에 털어놓던 고민도 갈 곳을 잃은 듯 새벽 공기 위를 걷고 공허함에 취해 오랜만에 펴서 마주하는 낡은 졸업 앨범만 기억할 게 많아 잃어가는 것도 많은 세상이지만 잃을 것을 줘서 고마운 그 지난 날 우린 친구잖아 man. 미안하단 말은 말아 man. No matter what you do I'll understand. It's us against the world. 세상에게 당할 때 사랑에게 버림받을 때 언제나 옆에 있던 나의 friends. It's us against the world. 이제 담배 한 대 나누며 독한 술 한 잔을 마시며 자비 없는 세월 맞으며 함께 늙어가지만 우린 친구잖아 man. 미안하단 말은 말아 man. No matter what you do I'll understand. It's us against the world. 세상에게 당할 때 사랑에게 버림받을 때 언제나 옆에 있던 나의 friends. It's us against the world. 행복해라 임마 부자 되라 임마 좋은 사람 만나 사람답게 잘 살아라 임마 행복해라 임마 사랑한다 임마 좋은 사람 만나 너 닮은 딸 바보 되라 임마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.